자기야, 우리 영화 볼까? 우리 데이트하면서 영화 안본지 되게 오래됐잖아. 그럼 영화 어디서 볼까? 우리 집에서 볼까? 우리 그때도 우리 집에서 영화 보다가 영화도 못 보고 엄청 뜨거워졌었는데. 그리고 우리 집에 빔 프로젝트 있는 거 알지? 그때도 그걸로 봤잖아. 우리 집에서 영화 보자. 얼른 와. 오늘은 자기 오기 전에 영화도 미리 다 다운받고 영화 보면서 마실 거 먹을 거 미리 다 준비했어. 무슨 영화 볼 거냐고? 조금 슬픈데 자기랑 보고 싶었던 영화? 판도라? 괜찮아? 그때 자기가 그 영화 보고 싶다길래 생각나서. 자, 이제 영화 시작한다. 자기야, 그 부분이 슬펐지. 왜 울어? 울지 마. 응? 우리 자기가 어떻게 하면 웃을라나? 울지 마. 갑자기 약속 하나만 하자고? 마지막에 희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는 희생하지 말라고? 만약에 내가 만약에 저기 주인공이 된다면 나도 똑같이 희생할 것 같아. 자기한테는 정말 미안하겠지만. 그래야 우리 자기가 살수 있으니까.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난 자기랑 항상 함께 붙어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. 자기 손꼭 잡고 항상 옆에 있을 거야.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. 그리고 내 사랑 그런 걱정도 해주고 이쁘네.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옆에 항상 있을 테니까 이제 울음뚝 자꾸 울면 우리 자기 잡아먹는다. 안아줄게. 아이고, 그렇게 이쁜 생각을 하면서 내 걱정하면서 울었어? 나도 어디 안 가고, 자기도 어디 안 가고, 항상 곁에 있으면 됐지. 그러니까 울음뚝. 그대로 그냥 두면 우리 자기 슬픈 생각 할것 같으니까 슬픈 생각 못 하도록 진심 들렸어? 아직도 내 진심이 안 들렸어? 알려줘야겠다. 내 진심이 보이게끔. 내가 선물해준 속옷 입었네. 검정색, 빨간색, 망사. 이렇게 섹시하게 입고 울면 진심이 들어가는 줄만 알았어. 우리 자기 오늘따라 더 많이 촉촉하네.

자기가 제일 좋고 제일 맛있어. 풀어줘야겠다. 이제 좀 괜찮아. 아파하지 마. 그리고 슬퍼하지도 말고. 항상 이렇게. 사랑 항상 가득 채워줄게. 뭐든 정말 사랑해.